우린 서로 남남이랍니다. 지나간 추억이 아쉬워도 이제는 잊어야 해요. 거리엔 찬비가 가슴 적시고 내 마음 울려줄 때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그대는 아시나요? 당신 미워요, 정말 정말 미워요. 아픈 상처 남겨준 당신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빌며 돌아서 가야만 해요. 돌아서 가야만 해요.